저기 있으며 서로에게 물들던 시간들 채워지던 사랑빛 내 맘속 선명했던 사랑이 oh, 희미해지는 컬러 나 홀로 이 어둠 속을 걸어 그토록 선명했던 우리 추억들은 이제 희미한 흑백처럼 Now we faded Now we faded 네 모습 아득해져가 깨지 못한 꿈처럼 내 맘 속에 아련하게 남아 다시 네가 그리워 한 폭의 풍경 같던 사랑이 oh, 희미해지는 컬러 나 홀로 이 어둠 속을 걸어 선명했던 우리 추억들은 이제 희미한 흑백처럼 내 맘속에 눈부시게 물들었던 me and you 눈물에 번진 컬러 슬픔에 젖은 듯 퍼져 희미해지는 컬러 나 홀로 이 어둠 속을